허브스 뉴스. 2021년 1학기 등록금 납부 이후 확정된 교내 장학금 환불 지급 안내입니다. 지급 일정은 6월 9일 수요일부터 6월 23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지급 계좌는 한양인 포털에 등록된 본인 계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모레퍼시픽 재단에서 2021년도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6월 1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연구 및 출판 계획서 한부를 제출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원에서 2021학년도 여름학기 1:1 한국어 멘토링 멘토 학생을 모집합니다. 활동 일정은 6월 21일 월요일부터 7월 30일 금요일까지 6주간 진행됩니다. 지원 기간은 5월 25일 화요일부터 5월 30일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육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 의료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과 치료와 재활전문병원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와 국가정신건강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며 국가재난 시 국민들의 심리지원과 회복에 관한 업무를 관장합니다. 최근 한양대 의료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온라인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호순 의료원장은 오랫동안 사회적 편견과 오해로 부정적인 인식 속에 자리 잡힌 정신건강 분야를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교육, 연구, 학술 활동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한미동맹이 중국 등 제3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을 주의 깊게 받고 한미 관계 발전은 지역 평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에 대해서도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 주권과 영토에 관한 문제라며 어떤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 매체들은 이번 한미회담에서 진부한 비핵화 약속 및 틀에 박힌 의제들만이 오갔다고 혹평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가 북미 비트코인 채굴업자들과 회동을 해 비트코인이 연이은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북미 채굴업자들과 만나 북미 채굴협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임에 참여한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러티지 CEO는 이 모임이 전 세계 채굴업자들의 에너지 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이 환경 파괴를 일으킨다며 테슬라 전기차 결제를 중단하고 더욱 친환경적인 가상화폐를 찾겠다며 태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 당시 비트코인의 시세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지난 24일 인천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철판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55살 A씨는 어제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공단의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크게 다친 A씨는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한쪽 철판 구조물이 A씨 쪽으로 쓰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코로나19 잔여 백신, 이른바 노쇼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접종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65세 이상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달 27일부터 2주간 위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능은 27일 오후 1시부터 각 앱에서 개통되며 인근 병원에서 발생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잔여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2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연이었습니다.